Hey, you're my baby. Listen to what I have to say. You know that? I think I'm in love. Follow me. 오늘은 소개팅, 내일은 동호회. 그 정도 해봤으면 지칠 때도 됐잖아. 남자가 모두 다 거기서 거긴데 환상 좀 내려놓지. 그래야 돼 혼자지. 난 좋은 건 어때? 나 생각보다 괜찮아. 모르는 놈보단 내가 낫지. 뒤통수는 안 칠 테니. Hey baby listen. 넌 정말 밝은 나만 다가와. 난 넌 보지 말고 baby baby baby. 넌 나만 믿고 내게 끌려와. 걱정하지 말고 baby baby baby. 내가 간다. Go go go go go. 기다려줘. 거기 거기 서서 달려간다. Go go go go go. 허락해줘. 너란 flower. 또 어딜 가 시간 아까워. 거기까지 해 non stop. 고집 그만 부리고 말 들어. 네가 좋아하는 음악 패션 취향 모든 걸 내가 다 맞춰줄게. 가져갈 수 있게 좀 더 다가와. 난 준비됐으니 맡겨줘. 내 옆은 어때? 늘 익숙한 게 변할걸. 탐색전 따위도 없고 좋지. 은근히 우리 잘 맞잖아. Hey baby listen. 넌 정말 말고 나만 따라와. 난 넌 보지 말고 baby baby baby. 넌 나만 믿고 내게 끌려와. 걱정하지 좀 말고 baby baby baby. 내가 간다. Go go go go go. 기다려줘. 거기 거기 서서 달려간다. Go go go go go. 허락해줘. 너는 못 봐주겠어. 그냥 나랑 만나자. 내 손